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무례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아입니다. 자, 근대과학을 이끈 그 과학자 특집.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이제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 벌써 마지막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 이거 이제 끝나나 보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이제 근대 과학을 이끈 과학자를 꼽자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4명으로는 사실 이제 많이 부족하죠.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라보아지에도 있고, 그리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몇 번 언급드렸던 마이클 파라데이 역시 이제 이야기할 게 좀 많죠. 사실상 뉴턴의 그 수학적 이론의 바탕이 되어준 그 대수학하고 그리고 이제 좌표계를 고안한 데카르트 역시도 사실은 뭐 엄청난 위인이고, 그리고 또 뭐 어찌 보면 또 진정한 천재라고 모두들 인정하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뭐 폰 노이만 이런 장면들도 빼놓으면 조금 뭐 미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너무 과학자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 특집은 이번 이제 아인슈타인 편으로 해가지고 끝을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갈릴레오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물리학 쪽으로만 이제 좀 편중돼 버린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물리학자 외에 또 다른 이제 과학자들을 좀 더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또 과학자 편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아인슈타인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과학자 1위에도 뽑혔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게 지명도 면에서는 뭐 아마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양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인슈타인의 지명도에 비하면 도대체 양반이 이제 뭘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유명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그다지 알고 있는 사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아인슈타인은 이제 근대라기보다는 이제 현대 쪽에 좀 치우친 과학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대 과학을 이끈 이제 위대한 과학자 특집에 끼워넣기에는 조금 젊다 그러나 조금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지난편에 그 맥스웰의 연구로부터 이어지기도 했고, 또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에 그때까지 어떤 역학 이론이 완전히 이제 새롭게 구성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변환점,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사에 있어서 근대 시기를 끝내버리고 이제 현대 시기를 만들어낸 그런 과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인슈타인과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양반 중에 이제 막스 프랑크라는 이제 과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분야를 만든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대학교 시절에 물리학을 전공하려고 할 때 그 지도 교수가 맥스웰 이후에 물리학에서 뭘 더 연구할 게 있다고 뭐 이런 걸 뭐 물리학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뭐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그리고 양자역학 이론도 나오고, 뭐 크게는 이제 우주의 그 시공간부터 작게는 뭐 이제 조그만 그 아원자의 세계까지 물리학 분야는 이제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 커버리지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변곡점에 위치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인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상대성 이론이 있죠. 공부 좀 하신 분들, 뭐 E = MC 자승, 뭐 이 정도의 그 방정식까지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 원자 폭탄을 만든 사람 아닌가. 아, 아니면 이제 가끔 이제 혓바닥에 내미는 사진, 그리고 이제 가끔 광고에 얼굴 좀 나오는 사람, 요 정도? 그리고는 뭐 별로 이게 딱히 생각나는 게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유명한 과학자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한두 번쯤은 이제 나올 법한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아 한두 마디 이렇게 던질 어느 요만한 이 건덕지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런 그 약간의 그 조그만 건덕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그만 건덕지가 될지 아주 무거운 이야기가 될지 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인슈타인은 이제 1879년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름은 원래 이제 알베르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되는 거죠. 간혹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알버트는 이제 미국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인슈타인도 이제 아인스타인?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돼야 될 텐데. 아무튼 간에 독일 발음으로 이름을 발음을 하면 이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되는 것, 이게 아마 보다 더 정확한 발음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이 1879년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웰이 사망한 그런 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전기 기술자였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사람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동네 전파상의 사장 정도. 요즘도 동네 전파상이 있나? 요새 애프터 서비스가 워낙 좋아갖고 동네 전파상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좌우지간. 뭐그 정도였고, 어머니는 이제 피아니스트였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이제 바이올린을 배웠죠. 근데 이제 엄마는 피아니스트인데 바이올린을 가르쳤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자, 좀 심심할 때 연습하는 정도였지만, 나름대로 이제 꽤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꽤 상당한 실력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 천재였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게 뭐,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실제로 쪽으로 이렇게 보기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엄청 유명해진 뒤에 획일적인 뭐 교육과정에 이제 적응을 제대로 못했다라거나,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 고차원적인 두뇌를 이 평범한 교수들이, 이 선생님들이 따라가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이제 포장돼서 말해지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뭐, 물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난해하고 어려운 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생각해냈다는 것만으로도만 봐도, 사실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과는 이제 거리가 있었겠지만, 사실 뭐 이제 수학적인 능력이 뭐 엄청나게 뛰어났던 이 맥스웰이나 뉴턴 같이 그렇게 막 천재성이 있는 이런 타입은 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성적이 뭐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사업이 망가지면서 고향을 이제 뜰 수밖에 없었는데, 빚쟁이에 쫓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제 그 당시 그 독일 사회가 유태인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도 이제 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아버지가 이제 유태인이었죠.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도 유태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아버지가 가게를 이제 이태리로 옮기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스위스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뭐한 번에 합격하지는 못하고 재수를 좀 해서,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니까, 아인슈타인은 이제 독일, 스위스, 미국 이렇게 이제 세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제 스위스 대학 시절에 만난 4살 연상의 이제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여자 선배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름이 이제 밀레바 마리치라는 여인이었는데, 이게 과에서 유일한 그 여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여자가 과학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호의적이고 그렇지 않았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 밀레바라는 이 여자 역시도 상당히 어떤 뛰어난 영재였다고 이제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름 이제 뭐 귀엽게 생긴 후배를 이 여선배가 이제 꼬신 건지, 아니면 이제 과에 통일점이었던 이 아가씨를 또 아인슈타인이 이제 공략을 한 건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뭐제 생각에는 아인슈타인이 아마 대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제 그 뒤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요 야사들을 보면, 이 양반이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이제 일화들이 좀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당시 아인슈타인의 이제 부모님은 이 둘의 이제 관계를 좀 되게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똑똑한 여자를 좀 꺼려하는 뭐 그런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자라고 하면 집안에서 조신하게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뭐 이제 이랬던 한다는 사고방식이 그쪽 그 서양에서도 뭐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연애를 둘이 하다가 이제 사고를 치게 되죠. 임신을 이제 덜컥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부모님 몰래 둘이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애를 하나 인스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속도 위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밀레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깝깝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려서부터 나름 이제 영재라고 불리면서 주위에 이제 주목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자라오다가 대학교에서 이제 어린 그 연하의 남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임신까지 이제 덜컥 해버리는 바람에 본인의 이제 인생 자체는 완전히 이제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임신을 했을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이제 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변변한 이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과외 선생이나 하면서 겨우 이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에도 이제 살짝 애매했던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4살이 많았으니까 분명히 이제 대학도 일찍 들어갔을 텐데 이 와중에 이제 밀레바는 계속 공부를 하다가 애가 덜떡거리고 생기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때려치죠.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정의를 하면 사생아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혼모가 된 거고 법적으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딸이었는데 사실 뭐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됐든 이제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제 과외교사 같은 걸 이제 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근근히 먹고 살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당시 이제 스위스 특허국의 계약직으로 임시직이죠. 임시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책임감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렇게 취직이 된 뒤에 아인슈타인과 이제 밀레바는 결혼을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도 같이 이제 고시기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도 아무래도 좀뭐 줄어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아인슈타인의 나이가 24살이었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나름 이제 뭐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게다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바로 요 시기에 세 개의 논문을 잇따라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그 이론이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이제 광전 효과 그리고 이제 브라운 운동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이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정도 이후에 발표하게 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때 발표했던 상대성 이론을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제 불리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광전 효과에 관련된 논문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세 번째 브라운 운동의 논문으로부터 양자 역학의 이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세 개의 논문으로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야말로 일약 스타덤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궁금한 게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당시 아인슈타인은 대학이나 뭐 연구소 이런 데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특허국이니까 준 공무원 정도쯤 되려나? 그러니까 그런 특허국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에 다니던 사람이 과학계를 들었다 놓을 만큼의 어떤 엄청난 논문을 그것도 세 개씩이나 줄지어서 연구를 해서 발표했다. 이거 뭐 업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계속 뭐 연구만 했다거나 이거 뭐 아니면 일 자체가 무지하게 뭐 널널했다거나 아니면 뭐 근무를 너무 태만하게 거의 뭐 잘리기 일보 직전까지 하지 않았나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당시 그 아인슈타인의 논문이 사실은 이제 아내였던 그 밀레바의 도움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뭐 거의 그 아줌마가 다그 집에서 와이프가 다 써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많이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의견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말이 좀 되는 게 나름 뭐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이 학부 시절에도 아인슈타인의 그 수학 실력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 갑작스럽게 임신으로 그만두기 전까지 밀레바의 수학 실력은 나름 이제 꽤그 유명할 정도로 이제 뛰어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사용된 그런 수학적 지식들이 그 이전까지 알려진 어떤 아인슈타인의 수학 실력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이거 뭐 사실 잘 모르죠. 뭐 당시 교육과정에서 적응하지 정말 못해서 본 실력이 정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아인슈타인의 천재성 뭐 그런 게 이제 혼자 논문을 쓰면서 빛을 발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좌우지간 이세 가지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라는 이제 추가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아, 좀 어렵죠. 근데 어찌됐든 바로 이 논문에서 이제 E equal MC 자승이라는 이제 유명한 공식이 이제 따잔 하고나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유명세를 탄 아인슈타인은 그 덕분에 두꺼울 이제 가볍게 때려치고 이제 대학 교수로 이제 스카웃이 되게 되죠. 이게 이제 뭐 결국은 마누라 덕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이제 환경적인 그런 것도 이제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 어떤 중력의 비밀을 파헤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이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학계에서의 위치와는 달리, 아인슈타인의 그 결혼 생활 자체는 그다지 뭐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학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남편을 아내 이제 밀레바가 질투를 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모든 관심이 연구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어서 아내와 가족을 좀 소홀하게,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아마 이 불화의 원인이 아마도 아인슈타인 자체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인슈타인은 대학으로 이제 직장을 옮긴 뒤에, 그리고 한 10년 후에 이제 밀레바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하자마자 몇 개월도 안 돼서 바로 엘자라는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이제 이전까지 어느 정도 이제 바람을 좀 피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아인슈타인 입장에서야 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누나한테 이제 꽂혀갖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자꾸 이제 참견하는 부인이 좀 귀찮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뭐 같이 비슷한 걸 이제 같이 같은 과였으니까 같이 이제 연구할 때는 좀 편했겠지만, 이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 똑똑한 부인이 꼭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게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옆에서 계속 이제 뭐 단지 걸고 이거 맞니 틀리니 어쩌고 하면 좀 짜증 났겠죠. 왜냐면 이제 이런 추정에 대해서 신빙성을 좀 더해주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밀레바와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다시 결혼한 이 엘자라는 여인은 일단 뭐 아인슈타인보다 연하죠. 3살 정도 어리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물리학, 수학 뭐 이런 공부 전혀 하지도 않았던 아주 평범한, 그렇지만 아주 가정적인 이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연애라고 이제 결혼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이제 여실히 여기서도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네요. 이 양반한테도.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아인슈타인 이 양반, 이게 좀 인간적으로는 좀 약간 좀 부족한, 덜 성숙된, 아닌가? 이게 너무 오히려 더 인간적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찌됐든 이제 지난편에 그 주인공이었던 맥스웰 그 교수님, 아니 교수님 타입의 뭐 이런 양반하고는 이제 분명히 캐릭터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양반이었던 것만큼은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놀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어쨌든 이제 스위스와 독일의 이제 유명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던 이 아인슈타인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유태인에 대한 그 독일의 탄압이 이제 거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한 이후에 어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어떤 연구 실적이 나왔다거나 뭐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아인슈타인이 몰두했던 주제는 그 자신이 발견한 어떤 중력과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어떤 전자기력, 요거를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시키려는 그 통일장, 뭐 이런 이론이었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이 해답을 이 양반도 찾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 주제는 아직까지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아주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결국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 주요 업적을 정리를 하면, 자,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이제 광전 효과, 그리고 이제 브라운 운동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거기서 만들어진 질량 에너지 등가성 이론까지 합치면 결국 이제 다섯 가지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도대체 이 이론들이 뭐길래 이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엄청난 과학자라고 이렇게 떠받들이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 역시 지난편 이제 맥스웰 방정식처럼 보통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유로는 절대 아니죠. 당연히 저도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1, 20분 만에 쫙 이렇게 뭐 풀어갖고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죠. 아, 그렇다고 이제 이건 뭐, 아, 이거 무지 어려운 거야. 라고만 말하고 끝나기엔 조금 좀 거시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살짝 아는 척할수 있을 정도의 개념 정도만 한번 제가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아, 이게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해도 제가 짧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그렇다고 또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해서 여기서 잠깐 끊고 제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의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